조선중앙통신사는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지난 6일 미국이 우리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 제재 대상 미용단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걸거드는 무엄한 망동을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행위를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악으로 락인하고 미국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 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조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가 차단될 것이며 초강경 대응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미국의 이번 대조선 족대 행위는 저들의 악랄한 핵공갈 책동과 정치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날의 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비열한 정치적 모략 책동에 계속 매어달리고 있는 이상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통치배들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저들의 망덩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